남조선 CBS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4월 28일 경상북도의 송주군과 김천시의 주민들이 미국의 사드 장비가 배치된 송주 골프장으로 통하는 도로들을 드락도로들로 봉쇄하고 항의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사드 배치 철회 송주투쟁위원회 송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송주군 초전면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장비를 즉각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10억 달러의 사드 배치 비용을 남조선이 부담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미국 대통령을 단죄했습니다. 미국과 괴뢰 당국의 지령을 받은 파쇼 경찰은 항의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끝에 투쟁 참가자를 강제 요행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